당신이 먹는 것은 당신을 만듭니다. 우리가 먹는 대로 몸이 변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먹는 대로 세상도 변할 겁니다. 나와 당신이 변화 시간 채식을 부탁해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미입니다. 이제 초가을이 들어서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지고 있거든요. 이제 하나 둘씩 거리에 긴 옷을 입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도 보이고 한낮을 빼놓고는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여름에 그 많던 모기와 파리가 이제 좀 없어질 듯도 한 것 같은데요. 어제 실은 잠을 자다가 무려 5번이나 모기한테 물려서 모기약을 뿌리지 않는 저는 모기를 잡느냐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더불어 이게 또 참는다고 참지만 이 모기 물린 데가 많이 간지러워서 참 긁어가면서 모기를 찾아 산만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제가 잠시 그런 생각이 좀 들렸어요. 모기는 물리면 잠시 간지럽다가 멈추는데 이것이 어떤 원인도 없이 계속 가려움증을 유발한다라면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굉장히 많이 가려울 것 같아요. 아니,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현대에서 이런 거를 흔히 아토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아토피로 고생하시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현미 식물식으로 아토피 개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정말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책 중에 현미밥 채식, 고혈압, 약을 버리고 밥을 바꿔라. 정말 재밌는 책이 있는데요. 곰탕이 건강을 말아먹는다의 저자이자 가감하게 건강한 편식을 권하는 목숨 걸고 편식하다. 이렇게 단어로 굉장히 유명하신 닥터 황성수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식물식을 부탁해 애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박사님께서는 그냥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도 썩 먼저 해주시네요. 네. 박사님 어떻게 여기 오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셨나요? 네, 저는 뭐 늘 대중교통으로 다니고 하니까 뭐 걷고 뭐 계단 오르고 하는 것은 늘 익숙해서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 여러분들은 박사님 인터넷 검색하시면 외모가 나와서 금방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박사님께서는 그 하얀 피부에 군살이 하나도 없으세요. 딱 보더라도 대중교통을 타고 열심히 걸어 다닌다. 아마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박사님, 제가 이번에 채식, 보통 채식보다는 요즘 식물식이라고도 이제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박사님과 함께 식물식 아토피 처방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박사님, 이 아토피를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떤 이유로 이런 아토피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신경외과 전문입니다. 아토피와 거리를 먼 그런 이제 전공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뇌수술을 전문으로 했는데 뇌수술은 뇌출혈이 되었을 때 수술의 대상이 됩니다. 뇌출혈이라는 것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 생기고 그 두 가지 병이 없으면 보통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 병에 대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출혈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고혈압 당뇨를 음식으로 고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혈압이나 당뇨병 있으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병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아토피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알레르기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친다고 현미 식물식을 구원했더니 고혈압 당뇨도 고쳐지고 이런 아토피를 비롯한 알레르기 병도 쉽게 없어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본업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하면 쉽게 낫습니다 하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고 아토피로 고생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렇게 하면 낫는데 사람들이 아직 이걸 모르고 있구나 싶어서 좀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당뇨, 고혈압, 비만, 암 이런 거를 치유하는 걸로 이제 환자분을 만나시다가 식문식을 했는데 아마 그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토피나 알레르기도 저절로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토피도 분명 병인 거잖아요. 틀림없이 병이죠. 네, 네. 그러면 이 아토피라는 변명의 어떤 의미가 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토피라는 말은 우리말이 아니라 그런 것은 좀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본래 의미가 이상하다는 뜻입니다. 아, 이상하다? 이상하다. 네. 네, 병이 이상하다는 것이죠. 이상한 병이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가 이상한가 하면은 생길 만한 원인이 없는데 이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현대 의학이 상당한 어떤 그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많은 노력을 해도 잘 안 나으니까 계속해서 재발하고 하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하여튼 이거는 참 이상한 병이다. 우리가 잘 모르겠다. 이런 의미로 아토피라고 쓰고 있습니다. 병명이 아마 그런 의미로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님, 이 아토피는 분명 원인이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박사님이 보시는 아토피의 원인이 혹시 있나요? 아, 분명히 있죠. 아, 예. 사물에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네. 그것을 인과율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원인과 결과는 반드시 그 이 짝이 있는 것인데 아토피라는 분명한 병이 있다면은 그것을 일으키는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그 원인을 지금 아무리 찾아도 뚜렷하게 원인을 못 찾고 이게 아니겠느냐 저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을 복합적으로 이것과 이것과 이것과 이런 것들이 다 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라면은 치료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봐서는 원인은 비교적 단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먹는 이 먹을거리,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어서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사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아토피의 원인은 먹는 거다. 그렇습니다. 먹는 것이 잘못된, 그러니까 해로운 음식을 먹어서 생기는 병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토피가 어떤 문제가 분명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병원을 찾고 전문의를 어쨌든 찾아 나서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아토피가 문제가 되거나 또는 이 아토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아토피는 모든 연령에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초등학교 시절에 가장 많습니다. 그때 생겼던 아토피가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서서히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 성인이 돼서도 계속 아토피로 고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아토피는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많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른에게 병이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생김으로 더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어린아이들은 아주 생기발랄하게 자라야 될 시기입니다. 몸도 그리고 마음도 그 시기에 아이들이 병이 생기면은 인생의 기초가 흔들리는 그런 이제 셈이죠. 어린아이들에게 병이 생기면은 부모가 또 얼마나 마음고생, 육체고생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아픔으로 해서 집안 전체가, 가족 전체가 아픈 이런 문제까지도 파생이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특히 많이 생기는 이 아토피가 더 문제가 되고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속히 서둘러서 해결을 해야 될 그런 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사님께서는 특히 이 아토피는 아이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보여져요. 아마 아이는 계속 자라는 어떤 육체적인 부분 또 그 육체에서 더 안으로 들어가는 정신적인 부분까지 정신적, 육체적 방해가 되는 하나의 원인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또한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고통까지도 말씀을 좀 해주시는 걸로 보여져요.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성인들도 이게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괴로운 경우도 참 많은데요. 그런 것들은 박사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아토피는 해로운 음식을 먹어서 생기는 병인데 사람은 적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해로운 것을 계속해서 먹어버리면 몸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음식을 먹으면 어릴 때는 몸이 깨끗한 상태에서 해로운 것을 먹으니까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아토피가 생기는데 이걸 계속해 버리면 나중에 몸이 반응할 능력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적응 따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적어지거나 아니면 없어지는데 거부하는 증상이 나이가 들어서까지 계속해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나이가 많아서도 계속 어떤 음식에 대해서 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서 아토피 증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죠. 아주 그 비유를 하나 들면요. 담배를 처음에 배우는 사람들, 피우는 사람들은 다 기침을 한다고 합니다. 하는데 기침을 해도 계속해서 담배를 피워버리면은 나중에 기침을 안 하게 되죠. 누구나 다 연기를 마시면 기침을 하게 돼 있는데 오랫동안 계속해서 담배를 피워버리면은 그 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능력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해로운 음식에 본래 아토피라는 증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계속해서 해로운 걸 먹어버리니까 이제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이제 반응이 없어지는 그래서 어른도 아토피를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박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는 아이들처럼 온몸이 다 아토피로 인해서 막 가려워서 다 긁는 게 아니고요. 어느 부위만 이렇게 아토피가 심한 어른들을 좀 많이 보는데 아마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몸에 심한 건 아닌데 일부 이제 두피가 아토피가 심하다든가 아니면 등이라든가 이런 경우 또는 이렇게 그 사타구니라고 하는 쪽에만 이렇게 심한 경우도 종종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아토피는 어릴 때는 몸이 깨끗해서 이제 그게 외부로 드러났다가 성인이 되면 이게 이제 몸에 어느 정도 이제 안 좋은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 쌓인 것들에 적응을 했다 이런 느낌으로 아 맞나요 네. 박사님? 반응이 네. 무뎌지는 것이죠. 아, 무뎌지는 몸이, 거예요. 몸이 네. 조금씩 무뎌지는 거. 나빠지면서 해로운 것에 반응을 해야 그게 건강한 몸인데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반응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아토피라는 증상으로 피부의 어떤 증상으로 거부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거부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서 별 증상 없이 지나가지만은 사실은 그 해로운 것은 여전히 해로운 것이고요. 기사를 종종 보거나 또 방송을 보고 하면 아토피는 먹는 것보다 환경, 세집 증후군 사실 그거를 제일 뉴스나 기사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현대 의학에서는 이 아토피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그 현대 의학은 우리 사람이 뭘 사용하려고 만든 그 화학 물질 이런 것들이 피부에 자극을 줘서 아토피를 만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병이라고 봅니다. 그 환경이라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인데요. 먹는 환경, 음식 속에 들어있는 어떤 해로운 물질들, 그리고 공기, 또 사람이 늘 사용하는 뭐 화장품, 세제, 비누, 뭐 스프레이 뭐 등등 이런 것, 그리고 옷,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환경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침대를 많이 쓰는데요. 침대, 침구에는 집 먼지 진드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토피를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라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이거 집 먼지 진드기든지 무슨 여러 가지 그 화학적인 환경 오염 물질, 그 음식에 들어 있는 농약이나 뭐 제초제나 등등 이런 항생제 이런 성분들이 종합적으로 아토피를 일으킨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개선해 하는 것이 아토피를 치료하는 뭐 중요한 방편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토피라는 거는 한 가지의 어떤 원인보다는 삶에서 전체적으로 네, 생활에서 전반의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지금 말씀하시는 먹는 환경, 공기, 화장품, 옷, 생활용품, 친구, 물 뭐 이런 것들 거의 저희 24시간은 인간하고 같이 있는 모든 것들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박사님 말씀대로 하면 24시간 저의 경우도 이게 지금 다 해당이 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거를 사용도 하고 있고 그렇게 쓰고도 있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제 그런 부분이 없는데 동일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또 누군가는 이 아토피로 굉장히 심하거든요. 안 좋은 공기 저만 마시는 것도 아니고 친구 저만 안 쓰고 다른 사람들은 안 쓰고 쓰고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토피 피부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의약품이 쓰여지더라고요. 부신피질 호르몬제, 면역조절제, 국소면역조절제와 가려움을 치료하기 위한 항히스타민제. 어렵습니다. 이름도 어렵습니다. 박사님. 네. 많은 치료제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치료약과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모든 병이 다 그렇지만은 아토피도 증상이 있죠. 뭐 가렵고 이렇게 뭐 좀 열감도 있고 이제 긁으면은 또 거기 뭐 진물이 나기도 하고 참 괴로운 겁니다. 사람은 괴로움을 피하고 싶은 게 이건 뭐 본능이죠. 그래서 현대의학은 이 괴로움을 좀 덜어주려고 합니다. 그건 뭐 아주 당연한 조치인데요. 이 증상을 조금 해결해주는 완화시켜주는 그런 약들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면역조절제든지 스테로이드든지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근데 이 모든 병이 그렇지만은 원인을 치료해야 그 결과가 없어지는데 원인을 그대로 두고 결과만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원인이 있는 한 또 시간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지면은 또 그 증세가 나타납니다. 아토피 치료를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인 치료를 하지 않고 결과 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원인을 뚜렷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원인 문제는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것, 정말 이것만 해결하면은 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을 먼저 손을 대고, 물론 다른 것들도 겸해서 하면 좋지만은 그거 안 해도 음식을 바꾸면은 아토피는 대부분 낫습니다. 중요한 걸 하지 않고 좀 덜 중요한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아토피가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치료약을 쓰는 것들은 결과치료라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지금 가장 그 아토피의 원인이 되는 거는 먹는 환경을 바꿔줘야지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죠 박사님? 그렇습니다. 네. 이 먹는 거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환경을 바꾸면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아토피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병입니다. 알레르기 병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기관지 천식,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알레르기 비염입니다. 그 외에 알레르기 결막염 등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지만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식품들의 내용을 보면은 모든 종류의 동물성 식품입니다. 식품안전처에서 발표한 것은 돼지고기, 고등어, 뭐 새우 뭐 이런 등등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전부 동물성 식품에 속하고 모든 동물성 식품은 다 알레르기를 일으킨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식물성 식품이라도 콩, 그리고 견과류, 밀, 메밀 이 네 가지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콩, 견과류, 밀, 메밀. 예, 요 네 가지와 고기, 생선, 계란, 우유, 동물성 식품이죠. 아, 예, 그러니까 그걸 다 합하면 여덟 가지가 됩니다. 예, 여덟 가지가 되는데 이게 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식품이고 대부분 사람들에게 이건 공통적으로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물론 그걸 먹어도 알레르기 안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사람마다 타고난 체질이 좀 다르고 먹는 양이 다르고 평소에 살아온 생활 습관으로 인한 이 몸의 어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반응이 잘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예민하게 알레르기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 네 가지 이 여덟 가지 식품은 대표적인 알레르기 식품입니다. 예, 아토피는 알레르기의 대표적인 병이고 그래서 아토피를 고치려고 하면 이 먹는 음식을 이런 이 여덟 가지 그 종류의 식품을 안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것은 하루 세 끼 음식을 먹게 돼 있는데 계속해서 해로운 음식을 먹으니까 아토피는 계속해서 낫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여덟 가지가 일단 동물에서는 고기, 생선, 달걀, 우유, 그리고 식물에서는요. 저는 이거 굉장히 놀랍게 듣고 있어요. 저도 물론 식물식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콩, 견과류, 밀, 메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박사님께 이 여덟 가지가 이 아토피 특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 원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 각각 이런 것들이 왜 우리 몸에서 이런 알레르기나 어떤 병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사님 이런 그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동물성 식품은 대표적으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하는 함량, 양을 나타낼 때 칼로리 비율이라는 말을 씁니다. 칼로리 비율이 비율로 단백질이 몇 퍼센트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칼로리 비율로 고기, 생선, 계란, 우유에는 단백질이 약 50% 들어있습니다. 한 반 정도 들어있습니다. 물론 그 식품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은 많이, 어떤 것은 적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평균에서 그 네 가지 식품에 평균 한 50%, 한 반 정도가 그 이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콩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40%, 그 땅콩도 한 30% 가까이, 밀도 한 15%, 그리고 메밀도 그 비슷하게. 그러면 15, 뭐 30, 40, 50 이게 어느 정도 많은가 하면은 현미에는 8% 들어 있습니다. 예, 어머니 젖에는 엄마 젖에는 한 7% 들어 있으니까 그걸 비교를 하면 아 얼마나 많이 들었다 하는 것을 좀 짐작을 하실 겁니다. 여하튼 그 여덟 가지 동물성 식품과 콩, 견과류, 밀, 메밀은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고 이 단백질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필요한 만큼 단백질로 이용이 되고 나머지 것은 전부 분해가 되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분해돼서 몸 밖으로 나가면서 몸을 많이 자극합니다. 몸 밖으로 나가는 통로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피부인데요. 이 피부로 나가면서 이 피부를 자극하니까 피부가 가렵죠. 열이 나고요. 그래서 이 아토피가 생기는 겁니다. 자, 아토피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을 때 생기는 대표적인 병입니다. 아토피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비염, 기관지 전식, 대표적인 알레르기 병이 동시에 생깁니다. 아니면은 순서를 뒤따라 오면서 하나 생겼다가 좀 좋아지고 다음 것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마치 여기에서 저기로 이제 움직여가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뭐 행진한다 이렇게 부르기도 표현도 합니다. 알레르기 행진이라. 뭐 아토피가 있다가 비염이 그건 없어지고 비염이 생겼다가 또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세 개의 병은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을 때 생기는 병입니다. 오늘 주제가 아토피니까 아토피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생기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토피는 단백질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네, 과다한 단백질 섭취.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현미나 엄마에게 엄마 모유에게 들어있는 거는 한 자릿수예요. 7에서 8인데 무려 동물이나 견과류 특히 콩이나 이런 쪽에서는 두 자리 숫자도 50% 60%에 육박하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엄청난 네. 양의 어떤 단백질을 먹고 있다 이런 그렇죠. 콩을 먹는다면 굉장히 거군요. 많이 단백질을 먹고 있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그 이미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는 아토피가 심하고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천식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딱 들어보니까 그 병이 이렇게 돌고 도는 형태인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아토피가 현미 식물식을 만났을 때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